노래 듣겠습니다. 캔디 시스터즈를 맞이해서 작은 새를 다 같이 부탁해 듣기로 하겠습니다. 박수로 격려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요한 밤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길 잃은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. 세상 밝고 닮아져 피우는데 숨말리먼 하늘 남쪽 하늘로 그리운 집을 찾아 날아간다. 닮아져 기우는데 숨말리만 하늘 날아가려나 가엾은 작은 새는 남쪽 하늘로 그리운 찾아 나라만 간다. 캔디 시스터즈의 작은 새였습니다.